Forbes News. 2023년 손타이 장학재단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학점 3.5 이상인 학생 2명에게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중 3개 등급 합이 7 이내인 학생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목 A인 학생만 수령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사회혁신융합전공으로의 다전공, 보전공 신청 안내입니다.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중 ESG와 같은 사회혁신 트렌드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류 제출기간은 11월 1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로스쿨 준비반 정규반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휴학생, 졸업생을 포함한 한양대학교 재학생이며 25년 진학 가능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로스쿨 준비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피스킨병이 처음 보고된 지 8일째, 55곳에서 발병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비축된 소 럼피스킨 백신 54만 마리 분량이 소진된 가운데 긴급 백신 127만 마리 분량이 오늘 오전 터키에서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273만 마리분 백신을 들여와 다음 달 초까지 전국 400만 마리에 모두 접종할 계획입니다. 매몰 처분됐거나 매몰 처분되는 소는 3,700여 마리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정쟁만 반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은 여야 이견 속에 본 회의 문턱도 못 밟고 대부분 국회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치권은 이제라도 1년 전 했던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사 1주기가 지난 지금 유족들은 늦게라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성균 씨가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많은 분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서 진실한 자세로 말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와 구체적인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하고 마약 입수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한 가운데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3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재웅,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